그대를 사랑하게 될까 봐 수없이 뒤척였던 많은 밤 혹시나 그대일까 전화기를 안고 지쳐 잠든 하루가 매일을 맴돌고 처음부터 그대에게 다른 그대에게 웃음 줘